당뇨병, 이제 걱정만 하지 마세요. 혈당 관리에 꼭 필요한 최신 정보부터 식단, 운동, 생활 습관까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당뇨병 관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보아요. 혈당과의 건강한 동행, 당뇨병 제대로 알고 관리해요. 여러분, 혹시 당뇨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연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거나 먼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어떻게 에너지가 되고 왜 혈당이 높아지는지 이해하면 당뇨병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신 치료법과 예방법,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과 운동 습관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한 모든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당뇨병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당뇨병, 우리 몸은 왜 혈당 조절에 실패할까요? 당뇨병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은 밥이나 빵 같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분해된 포도당이 혈액 속에 있으면 혈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어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만들어지죠.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혈액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지만 정작 세포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과 장기가 손상되어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뇨병, 미리 알고 예방하는 지름길. 당뇨병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해요. 당뇨병 예방의 핵심은 바로 건강한 생활습관입니다. 평소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은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면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기. 당뇨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 없는 병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목마름이 심해지거나 소변을 자주 보고 체중이 줄어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혈당이 상당히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고혈압 등의 위험 인자가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 최신 동향과 희망. 과거에는 당뇨병 치료라고 하면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뇨병 치료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약제 외에도 인슐린 분비를 돕거나 포도당 흡수를 줄이는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경구 혈당 강화제들이 개발되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인슐린 주사 방식도 더욱 간편해지고 통증이 줄어들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센서를 몸에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 등 첨단 의료기기들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어 보다 정밀하고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으로 당뇨병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꾸준히 소통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운동. 혈당 관리에서 무엇을 먹느냐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친화적인 식단. 채소와 과일, 혈당 지수가 낮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사과, 배와 같은 과일과 녹색 잎채소, 브로콜리 등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돕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통곡물,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단백질, 살코기, 닭가슴살, 생선, 콩류, 두부 등은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등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 빵, 가공식품 등은 혈당을 빠르게 올림으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고 끼니마다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겁게 실천하는 운동 습관.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건강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혈당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좋게 합니다.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인슐린 효율성을 높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주 2, 3회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 운동,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기, 스트레칭 등 일상에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이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무리하기보다는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루 7-8시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명상, 취미 활동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정기적인 혈당 측정. 자신의 혈당 변화를 아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측정 주기를 정하고 꾸준히 기록해 보세요. 당뇨병, 걱정 대신 지혜로운 관리로 건강을 지켜요. 여러분, 오늘 당뇨병에 대한 여러 정보를 함께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당뇨병은 단번에 해결되는 질환이 아니지만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아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분명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